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아, 타임캡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이나 물건을 담아서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주로 땅 속에 묻어두는 용기죠. 최초의 타임캡슐은 1939년 뉴욕 만국 박람회 때 묻어둔 길이 2.3m, 굵기 15cm의 커다란 통으로 당시 첨단 기술 제품들과 모자, 만년필, 깡통따개, 카메라,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들, 신문, 또 영화 필름 뭐 이렇게 묻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타임캡슐의 개봉 연도는 5000년 후인 6939년이래요. 정말 너무 먼 얘기죠. 굳이 언제 열어보지 이렇게 작정하고 땅속에 묻어두진 않아도 꼭 오래전에 묻어둔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어릴 때 일기 같은 거, 집 정리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어릴 때 일기 같은 것만 봐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나? 뭐 놀랄 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 기억 속에, 또 때론 누군가의 마음 속에 언젠가 열어보고 오늘을 기억할 타임캡슐을 심어놓고 다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여행지에서는요, 지금 편지를 써놓으면 몇 년 후에 자신에게 그 편지를 보내준다는데, 10년 후에 나에게 지금의 나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언제 열어볼지 모르지만 또 오늘의 타임캡슐을 묻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곡 보내드릴게요. 보이존이 부릅니다. No matter what. that matters now no matter what. No, no matter what. No, no matter what. No, no matter. That's all that matters. No, no matter what. No, no matter. That's all that matters. No, no matter what. No, no matter. That's all that matters. No, no matter what. No, no matter. That's all that matters. No, no matter what. That's all that matters. No, no matter what. No, no matter what.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또 시간은 흘러서 얼마 안 있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입니다. 이 방학을 위해서 특별히 아마 이 시간이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인포 플러스 이벤트 안녕하셨습니까? 김명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내는데 약간 네네. 감기 기운 있어요. 네, 그래 보여요. 목소리가 좀 섹시하죠? 아, 많이 달라요.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단 아침 저녁으로도 일교차가 좀 커진 데다가 네. 그리고 낮에 이제 따뜻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구름 껴서 또 차가워진 날씨 차가워졌다가 또 해 떴다가 와 정말 변화무쌍한 날씨 덕분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감기를 앓고 있어요. 아니 마음 탁 났는데 탁 노니까 감기에 걸리네요. 저도 솔직히 지금 살짝 기침이 나는 상황인데 그 기침이 나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마음을 탁 놓고 조금 피곤해지는 타이밍에 자기 스스로를 안 돌봤더니 그러니까요. 바로 기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바로 주변에 따뜻한 차 하나 준비하시고 네. 이렇게 드시면서 네네. 한번 따뜻한 시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이제 네.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우 뭐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됐어요. 금요일 아, 저녁이에요. 그러네요. 네, 내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는 이제 방학이 시작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큰일 났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일나가신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걱정이 많으실 거고요. 네. 집에 계시는 분들은 또 집에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실 건데요. 자, 그래도 방학입니다. 방학이면은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을지 아이들과 또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네네네. 오늘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이벤트는 바로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또는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나? 역시. 네,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여기저기 웹사이트에서 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돌고 있는 웹사이트를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좀 짧기에 네. 일단 제가 크게 나눠서 네.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네. 저희 링크에 놓은 거를 클릭해서 보시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저희 방송을 참고하셔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제 구글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징검다리로 활용하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갑니다. 역시 오클랜드 네. 카운실에서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죠. 네. 예, 카운실에서도 그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놀지만 않으시고요. 그 동네에 있는 레저센터들을 이용해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 네. 일단은 우리 집 주변에 레저센터가 있었어? 있나?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 쫙 해놨거든요. 네네. 뭐 이스트, 노스, 사우스, 웨스트. 아 예. 좋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센터들을 찾아서 네. 이렇게 본 그런 경우인데요. 네. 확실히 노스, 사우스에 많고요. 넓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네네. 웨스트에 한 군데, 이스트에도 호익하고 뭐 파쿠란가 쪽에도 레저센터가 다 있어요. 참, 이렇게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네요. 아, 뭐 딱 보기가 편하시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말 그대로 그냥 레저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수영장도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상 레저센터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가보면 네. 한쪽 옆에 수영장 있고 그 옆에 헬스장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그 네. 큰 강당이 있어서 맞아요. 또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시설들은 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네, 그리고 센터에 따라서 유료인 데도 있고 또 무료인 데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네네. 네. 혹시 뭐 주변에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무료인 곳을 확인이 네. 가능하시다면 네네. 또 조금 거리가 있어도 시간을 만약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또 가서 일부러 가서 무료로 즐겨보셔도 괜찮고요. 예, 싸진 않더라고요. 아, 이게 들어간 입장료가. 뭐 지역마다 좀 달라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똑같은 수영장인데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돈을 내고 네, 맞아요. 또 사우나를 하는데 어디는 5불이고 어디는 10불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잘 조사하셔서 미리 조사하셔서 네. 한번 가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그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무료는 아니에요. 네, 각 센터마다 각 프로그램마다 각각 다른 요금이 설정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 요금이 그렇게 뭐 엄청 세진 않아요. 그렇죠. 싼 거는 한 5불에서 뭐 10불 남짓한. 10불 미만이죠. 네네네. 거의. 그 남짓한 그 정도 비용이니까요. 네.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네네.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해요. 뭐 요리부터 요리도 있고요. 아. 미술 활동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야외 액티비티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있는 레저 센터도 있으니까 당연히 네. 이 수영을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영 네네. 강습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자,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글에서 오클랜드 레저 센터 이렇게 치시면은 일단은 뭐 리스트 쫙 나올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동네. 구글에 네, 네. 만약에 GPS 설정해 놓으셨으면은 네네. 자기 동네에 있는 레저 센터가 먼저 잡힐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주변에 이게 있네 한번 하면서 연락을 해 보시든지 이메일 하시든지 그래서 미리 예약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미 그 부킹이 끝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다음 주부터 방학이니까. 그럼요. 미리 좀 해야지 좋긴 하지만 네네. 하지만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1주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네. 첫 번째 주 프로그램, 두 번째 주 프로그램.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만약에 원하시는 게 다 부킹이 됐으면 꼭 이 두 번째 주 거 이제 부킹하셔서 네.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제가 네. 좀 많이 서둘러서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숲으로 네. 또는 뭐 수영장으로 또는 뭐 음식 네. 예, 또는 미술 네, 다양하게 네,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네, 네. 그동안 만약에 동물원에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 네. 이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네, 한번 익스플로러 해보시고 네. 해보시고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노래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노래 노래는 듣고. 네, 네 노래는 Closure라는 제목인데요. 네. The Chainsmoker 가 부른 노래를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네. 이쪽 그 뉴질랜드 빌보드 네. 차트 1위를 하고 있는 노래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I drink too much and that's an issue, but I'm okay. Tell your friends it was nice to meet them, but I hope I never see them again. I know it breaks your heart. Moved to the city and I broke down crying. 4 years, no calls. Now you're looking pretty in a hotel bar. And I can't stop. No, I can't stop. So baby, pull me clos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Bite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e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The day I met you, I forget just why I left you. I was insane. Stay and play that Blink 182 song that we beat to death in Tucson. Okay, I know it breaks your heart. Moved to the city and I broke down crying. 4 years, no call. Now I'm looking pretty in a hotel ba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get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e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never getting older. 이제 갈 길이 바쁘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쭉 달려보시죠. 네네네. 자, 두 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오클랜드 카운실 거는 아무래도 이게 오버랩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소개해드렸고요. 네네네. 자, 두 번째는 오클랜드 헤리티지 페스티벌 2016. 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걸 예예. 이게 이제 집 주변이면 더욱 좋고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매칭되면 또 좋고 하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따로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면. 주체가 좀 달라요. 주체도 다르고 네. 일단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 네네 뭐 장소 시간 이런 것도 네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방학 동안에 진행되긴 하지만 네. 그 방학 동안에 딱 요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쭉 2주 동안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느 한 날 이렇게 정해져 있어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그래서 별도로 소개시켜드리려고요. 네네.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그 제목은 폴리시 페이퍼 컷아웃 워크숍이에요. 뭔가 거창하죠. 거창한데요. 이게 일종의 아트인데요. 네. 이쪽에서 이제 꾸준히 이것도 몇 해에 걸쳐서 계속 네. 해온 행사고 아. 바로 아이들한테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이를 손으로다가 찢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네, 종이찍기. 예, 병에 붙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종이에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솔직히 손으로 직직 찢어서 붙이면 그냥 모자이크 하듯이. 그러니까요. 아, 붙이고 다 했다 이런 거 아닐까?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나중에 수준이?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네네. 그 작품을 좀 몇 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입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잘 찢어서 붙이게 되면 진짜 뭐 큰 새 한 마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또 진짜 작품이에요. 작품이 돼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만 요령만 네네. 잘 익히면 집에서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 한번 참조해 보면 네. 좋겠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제목이 폴리시 페이퍼 컷아웃이라 붙은 이유가 네. 이걸 바로 주최하는 장소가 박물관인데요. 그 박물관 이름이 폴리시 헤리티지 트러스트 뮤지엄이에요. 네, 네. 호익 쪽에 있는 네, 네, 뮤지엄이고요. 가봤어요. 아, 가보셨어요? 네, 네, 네. 좋아, 좋아. 네. 안 가보신 데가 없어요? 아주 좀 오래되긴 했어요. 네, 학교에서. 네. 아, 학교에서. 애들 학교에 트립 갈 때. 아, 딱 좋네요. 그때 이제 자원봉사로. 저도 이제 그런 거 통해서 네네. 쫓아다녀 보니까 확실히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돈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딱 좋아요. 그때 네. 어휴 애들 제가 한 3명인가 4명 끌고 다니는데 우리 팀이 맨날 마지막까지 늦었었어요. 아. 제가 하도 같이 노느냐고요. 자, 네. 여기 이제 개인당 8불입니다. 네. 참가비는 8불이고요. 장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요 행사를 진행하는 날짜는 9월 29일 목요일 9월 아침 10시부터 점심때까지 한 번이 진행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10월 5일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두 번의 행사가 있으니까 네네네. 이것도 날짜 잘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한번 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행사 참여하시고 또 뮤지엄도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네. 이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소식 제가 네. 또 짧게 전해드릴까요? 네. 두 번째 행사는 이 뉴질랜드 하면 또 얼마 전에 저희들도 이제 지진을 겪었지만 네. 또 피해갈 수 없는 게 지진, 화산 네,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진이나 화산 여기는 좀 더 이렇게 화산에 포커싱이 되어 있죠. 네. 이 화산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약간 이벤트성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마냥 무서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제대로 알고 네. 제대로 대처하고 하는 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지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도 많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알고 대처하는 건 확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식품관으로 갔대요. 마트.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너지면 먹을 게 있잖아. 너무 심각했는데 오, 그렇게 와. 말해서 그거는 그 주로 본능을 따르는 평화 씨 어떤 생각을 하고 많이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위험했대요. 많이 흔들렸다고 네, 들었어요. 많이 흔들려서 진짜 무서웠는데 네네네. 가족 데리고 식품관으로 갔대요. 현명하세요. 내가, 네네. 무너지더라도 네네.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옆에 있으면 어찌금 버틸 수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그런 네네. 걸 가르쳐주진 않겠죠. 먹을 걸 어떻게 챙겨놓는지 정도를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램이 일단 타이틀 자체가 Shaking and Popping in New Zealand예요. 제목만 들으면 무슨 그 바운스 하러 가는 그런 이 트럼블린 하러 가는 것 같은데 놀러 가는 것 같네요. 네, 그건 아니고 Earthquake하고 Volcanoes라고 하는 제목 부제목으로 붙어 있는 만큼 네. 이 나라에서 겪었던 그런 이 지진과 화산에 대한 역사도 배우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화산이 이런 식으로 분출된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네네. 이거를 주최를 지금 그 유니버시티 오브 오클랜드에서 진행을 해요. 아, 그렇군요. 시티 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네. 이게 그 10월 8일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하는지 자세한 내용 네네네. 저희들 링크로 통해 가지고 확인하신 네네. 다음에 한번 같이 가셔서 네네. 이런 것도 보고 아이들한테 이게 보여주고 하는 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 친구랑 같이 우르르 가면 재밌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니까 애들과 진짜 쭉 가서 네네. 한번 보고 와 하고 뭐 특히 이제 아이들은 그 자체적으로 심각성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뭐 분출된 거 보여주고 그러면은 인상이 많이 그러니까요. 남거든요. 네. 만약 무서워하기보다는 알고 대처합시다. 네. 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자, 이제 노래 하나 또 듣고 다음 네. 소식 가볼까요? 네, 네. 자, 봄도 왔고 네. 봄이면 또 사랑도 왔고 네. 네. 자, 봄, 사랑, 벚꽃 말고 Hi for you 하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듣겠습니다. 네. 길었던 겨운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곧 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제서야 둘러본 네 안에 Set for me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오봄 사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니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든.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And then you know what. 순가쁘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방학을 앞두고 네, 있어서 방학에 그런가. 제가 최대한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네. 싶어가지고 막 너무 많이 가져왔나? 어쨌건 아니에요. 자세한 네네. 내용은 저희 게시판에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네. 말 좋아하세요? 말 한번 타보고 싶어 네. 달리고 싶긴 해요. 달리고 싶죠. 네네. 이 말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긴 하지만 엄청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커요. 네. 이거 막상 본인이 타보면 또 다르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냥 멀리서 이렇게 좀 약간 가까이서 이렇게 벽을 네. 두고 봤을 때는 무서워했었는데 막상 본인들이 타고서 한 바퀴 돌아보니 그다음 네. 우리 말 타러 언제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쉬우지는 않지만 네네. 말이라는 게 탈 때 많이 좀 아프기도 하다고 해요. 하지만 요령이 생겼다면 그것처럼 또 재미난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달려보고 싶죠. 바로 이 말을 탈 수 있는 네. 또 행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이게 정확히 버큰헤드 쪽인데요. 네. 버큰헤드에 있는 이 항상 제가 발음 때문에 참 이 두려운 부분인데. 네네. 예, 잘하고 계세요. 예, 라멘 로드 택시 스탠드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네. 빨리 지나가면 돼요. 네. 후닥. 예, 알겠습니다. 자꾸 강조해 주지 말아 주세요. 바로 이 스쿨 할리데이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10월 1일 토요일 날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네네. 무료로 5시부터 오. 네. 바로 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섞여서 말들한테 먹이도 줘 보고 만져 보기도 하고 네네.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말을 타보기도 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료로 진행이 돼요? 네. 혹시 모르겠어요. 갔더니 이 설탕 한 봉지에 또 10불 이렇게 팔 수도 있지만 아, 정확히는 저도 요거는 저도 못 가본 행사이기 때문에 아, 가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 말들한테 네. 말들이 이 홍당무를 저희도 네. 흔히 떠오르기도 하지만 네. 각설탕 같은 걸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참 달리거나 훈련 네. 뒤에는 꼭 각설탕을 준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설탕도 좀 줘보고 이런 먹이도 좀 줘보고 이 말들이 어떻게 이제 그 활동하는지 가격표도 또 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행사도 네. 한번 지금까지 난 말 한번 본 적 없어. 한번 가서 네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기를 이 지역은 네. 이 작은 그 전구로다가 이쁘게 또 이렇게 그 루미나리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따뜻해지는 요 날 저녁 때 네. 5시부터 일부 8시 하는 행사가 아주 환하죠, 이제. 예, 불빛 때문에 이 불도 켜 놓고 같이 네네. 즐기기 위한 행사라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데요. 네. 가봐야 되겠어요. 네. 자, 네. 다음은 네. Night at Oakland Museum.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도 방학을 맞이해서 네. 또 아이들이 박물관에서 바로 이 박물관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하네요. 이거 저 박물관 얘기하면 그 영화 때문에. 네. 네. 살아나 박물관이 살아있다. 애들 그것 때문에 많이 무서워할지도 모르겠네. 네, 이것도 예, 파넬에 있는 바로 그 워 메모리얼 뮤지엄이죠. 오클랜드 워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예, 진행되는 거고요. 네. 일단 요거는 며칠 나눠져 있어요. 네네. 10월 1일 토요일, 10월 5일 수요일, 그리고 10월 7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네, 이렇게 행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 행사에 이제 참가비는 요거 따로 또 있습니다. 네네네네. 어른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다가 어른은 아예 상관없이 15불인데 네. 멤버일 경우 뭐 10불. 만약 10명 이상 난 모을 수 있어. 네. 그러면 10불로다가 부킹이 가능하니까 네. 요거 한번 이렇게 시간 스케줄 잘 짜 보셔서 이미 그 날짜에 날짜별로 그 이미 플리북된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 봐야 되겠네요. 네, 미리 알아보시고 오, 그래. 아, 요 행사에 또 재미난 게 네. 랜턴만 딱 준다고 그래요. 그 진짜 네. 아이들이 진짜 흥미롭겠는데요. 아이들 저녁 먹고 이제 가서 설명 듣고 네. 랜턴 탁 켜고 박물관을 투어하는 이런 행사라고 하니까 자, 요런 행사 은근히 아이들한테 괜찮다. 뭔가 이렇게 모험심이나 네네네. 이런 걸 키워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맷집 이렇게 모아서 가면 이거 두 집 이상만 모아도 10명 그 넘어가요. 금방 솔직히. 가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계획되시고 주변에 네네. 같이 움직이실 분들이 있으시면 자 미리미리 부킹해야 되겠어요. 네, 깜깜한 네. 박물관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와, 괜찮을 재밌겠다.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네. 네. 자, 네. 여기까지 또 행사 두 개 소개해드려서 네네. 다 음악을 또 듣고 다음 소식 제가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음악까지? 다음은 메이저 레이저가 부른 네. 제가 Cold Water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 했죠? 네. Everybody gets high sometimes, you know. What else can we do when we're feeling low? So take a deep breath and let it go. You shouldn't be drowning on your own. And if you feel you're sinking, I will jump right over into cold, cold water for you. And although time may take us into different places, I will still be patient with you. From a rocking boat, I just wanna stay afloat. 아, 밤의 뮤지엄이라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 네네네. 이게요. 저 네. 어렸을 때 제 경험이 이제 민방위 훈련을 이제 했었거든요. 막 이제 딱 그러면 9시 되면 자 소등하세요. 소등 아, 들어가잖아요. 네. 하면은 친구들한테 일하고 미리 시간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민방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 끄세요. 뭐 돌아다니지 마세요 네네네네. 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몰래. 그 사람들 피해서 네.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만나는 게 성공하면 성공했다. 안 들키고 왔다. 하고 다시 이렇게 그 동네를 같이 몰래 돌고 어떻게든 슉슉슉 해서 돌고 집으로까지 헤어지는 이런 미션을 가끔 했었거든요. 네네네. 성공하고 나면은 그 스릴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박물관에서 다 불 꺼진 상태에서 이 랜턴만 들고 가면은 아마 그런 정도 느낌. 마치 몰래 뭔가를 하러 유물 탐사를 하러 온 느낌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영화 찍는 것 같겠어요. 네네. 겪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은 농장입니다. 뉴질랜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네. 특히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되는 1년 네네. 미만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뉴질랜드가 뭐 양만 탐해. 양이 다 어디 간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 한 3개월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양이 어딨나. 오클랜드만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만 나가면 금방 보는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제가 못 움직여서. 근데 이런 기회를 또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 엠버리 리저널 파크에서 그 망가레이에 있는 겁니다. 아. 망가레이 브릿지 근처에 있는 그 엠버리 리저널 파크에서 이 팜이 거기 조그맣게 있거든요. 네네. 여기를 개방을 하고 거기 양들이나 소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네. 일단 10월 2일 네. 일요일입니다. 네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들어가는 건 무료예요.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양들이랑 놀고 하는 거는 무료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예전에 아니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 한국의 대관령의 그 농장처럼 네, 이렇게 네. 트랙터에 뒤에 왜 큰 아, 사람 탈 수 있는 거 하고 네, 이렇게 네. 한 바퀴 도는 고구마만 따로 돈을 받는다고 아. 그래요. 고구마 10불 1인당 10불 받고 있으니까 네, 네. 난 다리 튼튼해. 이 정도 사이즈면 내가 굳이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걸어서 보시면 되고요.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네, 네. 이렇게 라이딩 하시는 것도 재밌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 바닷가 우도도 가깝기 때문에 또 뭐랄까 도시 안에 있는 또 색다른 농장 느낌? 하기에 여기는 어느 리저널 파크를 가도 뭐 다 바닥이 하지만. 맞아요. 바닷가. 네, 일단 농장이 같이 있는. 아, 지금 정말 좋은 날씨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풀 파릇파릇. 아, 물 항상 풀. 아, 여기는 1년 내내 참 잔디가 파릇파릇하군요. 오히려 여름에 오히려 이렇게 노랗게 죽는 거. 네, 그런 걸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죽어가는 잔디를 저는 이제 보긴 했지만. 네. 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양털깎기 같은 그런 것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가서 시간 타이밍 잘 맞으면 양도 보고 양털 깎는 것도 보고. 로토로 안 가도 되나요? 네. 로토로 안 가요. 노토로 해서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이런 행사 네. 있으니까 네. 가서 농장 즐겨보시고 네,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농장까지. 네, 자, 농장을 또 봤으면은 네. 또 물로 안 뛰어들 수가 없죠. 정확히 물로 뛰어드는 건 아니고요. 네. 오래된 터그보트를 탈 수 있는 행사가 있어요. 터그보트요? 터그보트라고 하면은 네. 증기배죠. 아~ 예, 그래서 통통통통통 그런 배가 배를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그 오래된 배를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름도 있어요. 이 배는 윌리엄스 데드리 스팀 히스토리 터그보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겠죠. 결국 네네. 네네. 윌리엄스 그 두 번이나 읽으면 안 되는데. 빨리 지나가야 네, 데이들리, 되는데. 네, 데이들리라고 한 분 그 성함이 붙어 있는 배인데요. 네. 굉장히 오래된 그 배라고 해요. 요 배를 이제 가서 직접 보고 타고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네. 어디예요? 요게 이게 홉슨 워프 웨스트 쪽이고요. 저도 정확하게 여기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요게 뉴질랜드 마린 뮤지엄 뒤쪽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그쪽에 이제 지도나 그 요런 부분은 링크 활용하셔서 네네네네. 가서 이제 정확한 위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마린 뮤지엄 뒤쪽이라고 하니까는 뭐 거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홉슨 쪽이면은 또 이게 시티 그 왼쪽 뒤에 그 사일로 파크 전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쪽 한번 위치 확인하셔서 네, 네. 나랑 멀지 않은데 네, 아니 네. 이거는 한번 가봐야 돼. 혹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한번 네. 참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른 10불 그리고 아이는 16세 미만 산불입니다. 아, 산불. 네, 행사는 일단은 그 24일, 9월 네. 24일에서 9월 25일 네. 이 양일간 또 행사가 진행되고요. 네. 어, 나 이날 놓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10월 1일에서 10월 2일 아, 양일간 또 네. 행사 진행되고요. 어, 이날은 나 뭐 해야 돼? 자, 10월 8일, 10월 9일 계속 행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각각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시간이 되시고 오 이게 오래된 터그보트를 한번 타볼까? 한번 애들한테 한번 즐기게 해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자, 시간을 확인하시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어렸을 때 제가 이 통통통 배를 탄 기억이 있어요. 조금 다르겠죠. 네, 한국에서 또 타는 배하고는 네네 조금 다를 거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그 예전에 당연히 뭐 화물용 뭐 또 승객 이제 운송용으로다가 이제 쓰이던 배를 이제 잘 보관해서 이제 한 거일 테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 이런 오래된 거에 대한 이런 보존 가치를 그렇죠. 박물관 형식으로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는 전시용.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 참 외국의 박물관을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금도 예 비행기 박물관 가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또 1차 세계대전 네. 때 배, 비행기나 이런 거를 네네. 재생해서 지금도 날린다든지 맞아요. 이런 배를 진짜 바닷속에서 건져내서 또 고쳐내서 움직이게 지금도? 만들어 놓는다든지 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네. 정말 또 이건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이색적인 시간이네요. 체험을 할 수 있는 네네. 자, 농장 가서 양도 네. 보고 그리고 네, 트랙터도 타고 그다음에 이제 터그보트도 타보고 어, 이거 하는 시간... 행사가 예, 예. 네, 계속 준비가 되니까 자, 시간 나십니까? 잠깐 짬을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돈 한번 투자하셔서 어, 어떤 분한테 큰 돈이긴 하지만 네, 투자하셔서 한번 가보세요. 네, 가보시고 네. 혹시 나중에 후기 올려주시면 그렇죠. 또 소정의 상품 아, 또 네. 저희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네, 지금 듣고 계신 네. 제니 음악 카페에서 글랜필드에 위치한 카페 네, 앨리스 카페에서 바우처 보내드릴 거예요. 오. 거기 좋아요. 맛있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리저너블한 프라이스에 네네. 사장님의 그 깊은 음악 그 아, 조회까지도 느낄 네네. 수 있는 저희 골든팝스에 나오시는 분이죠. 네. 네. 네. 자, 이 소식 제가 또 전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또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한국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200%.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바라보아, 바라보아. 너를 본 내 마음속에 사랑해 내 본능이 고백 빨리 하라 해 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쟁자 Yes I'm a soldier For you Sweet 멘트 장전 발사하기 전에 자군들이 불었나 Yes 완전 간장 군장 콩장장 이곳 간 콩장장 Yeah I'm ready 아침이 깨는 소리 뭐 Morning 바람들은 Make time 뭐 Orny 처음으로 가는 다 빛이 Let it go 여물어 가는 Romance 급 끌고 It's coming new day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Let's come on love see 아무래도 이거는 Inspire over e Be back girls and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upid of us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난 스트로베리처럼 베리베리 상큼한 사람 돈 워리워리 어리버리한 그대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주위 밤낮을 걸으며 지켜줘 너와 달리 그들은 자키를 사지하지만 배드가 잊혀다가 일어나 잠꼬대로 돈을 찾네 아침이 깨는 소리 뭐 Warning 바람들은 makes harmony 저물어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꿈꾸고 Hello 어디 가는가 아니 I'll be there 네가 있는 그 거리 아직 우리 사이 서먹해도 그래도 try 는 해봐야지 나라도 멈추지 못하겠어 막 넘쳐 누가 잠가 놓은 듯 내 입은 네 앞에서 오물조물 안 열려 내 부름의 뒤를 돌아본 내 두 눈을 본 보니 우와 See you tomorrow Oh baby It can be over like this Someone help me 내 맘을 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난 널 좋아하는데 모든 걸 담은 이 눈빛이 걸 증명해 It must be L-O-V-E Be back girls and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upid old bosses do, do, do.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It must be L-O-V-E 숨가쁘게 지금 막 달려왔는데 다양한 지금 체험을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힘들어. 숨차. 숨차. 피곤해. 듣기만 해도 아이들하고 지금 벌써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탈 거를 네.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 네, 좀 편하게. 편하게 앉아서. 그런 기쁜 뜻이. 도망가봤자 배 아니에요. 애들. 예전에 제 어떻게 부모님 모시고 한번 일본 쪽을 한번 네, 놀러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큰 이제 공원 같은 데를 네. 한 바퀴 도는 그 코스였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뭐 하고 걷다 보니까 네. 피곤하고 힘들고 그쵸. 그때는 애가 또 하나는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거기서 그 범선을 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세요. 시간대가 또 딱 맞길래 탔더니 이것처럼 편한 또 뛰어가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고 아이들 풀 하나도 도망가봤자 배 아니고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좀 탈 곳으로 가는 거 그거 괜찮았어요. 아이디어인데요. 네네네네네. 네. 자 마지막 이제 제가 행사 네.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이 마지막 행사는 자 그 해적.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네. 그 랜턴. 네. 뮤지엄. 그리고 뮤지엄 이런 거를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네. 이게 뭔가 찾기 보물 찾기 네 바로 보물 찾기 어느 나라나 있고 네 언제 해도 어느 시대나 있었고 근데 언제 해도 아이들이 좋아요 이건 네네 좋아하는 행사인 보물 찾기 행사 그런 행사가 있다고요 네 보물 찾기 행사가 또 이제 있어서 제가 네. 가져와 봤어요 네. 이 보물 찾기 행사라고 하는 거는 네. 집에서 해도 재밌고 하여튼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치 그리고 또 요새는 이걸 응용도 많이 하죠. 응용을 많이 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딸들이 흔히 하는 거는 네. 선물을 어디 한 군데 숨겨놓은 다음에 그 장소를 하나하나 클로를 종이에 적어서 여러 군데 네, 해놓으면 처음에 친구를 찾아가지고 네, 그리고 저한테 쪽지 하나를 딱 주죠. 네. 아빠 열어봐 그러면 신발장 두 번째 칸을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가서 이제 선물을 찾아서 와 하는 이제 와. 요즘 아이들이 이제 요즘 애들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네. 조금 복잡하게 예전에는 단순히 아까 말한 대로 뭐 신발장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상을 시켜요. 다음이 연상되는 장소로 가세요. 다 연상되는 빨간색. 손잡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화나. 그게 여기 이게 어디냐고. 그것도 몰라, 막 그것도 싸우고 이제 차라리 선물 그냥 내라, 뭐 이런데 그러니까 피곤할 때 하면 안 돼 분위기 잘 맞춰야 되는데 하지만 어쨌건 보물 찾기는 네 즐겁습니다. 네, 즐거움 네. 이 보물 찾기 행사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보물 찾기 행사는 마린타임 뮤지엄에서 진행되고요. 이번에 아까 제가 터그보트 얘기했던 네, 쪽에서 네, 멀진 않죠. 네 마린 뮤지엄에서 그 언제죠? 날짜가 9월 26일부터 해서 10월 7일까지 쭉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이거 쭉 하는 거네요. 네, 이거 쭉 하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마린타임 뮤지엄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네, 제 이 비용이 좀 있어요. 선물을 갖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10불 돈 내랍니다. 네. 네. 이거 얼마나 된 가치를 줄까? 네. 그 전체적 보물 찾기는 이 박물관의 그 갤러리 안을 쭉 거쳐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니까 구경도 하면서 안 가보신 분들은 말 그대로 마린타임 뮤지엄도 구경도 하고 그러네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또 보물 찾고 선물도 받고 네 선물도 받고 하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여기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마오리족 네. 문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보물이 이 마오리족 언어로 또 어떻게 이제 부르는지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거기 이렇게 안내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요 이번 기회에 또 한마디 마오리 언어 배워오시는 것도 또 괜찮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그 단어를 지금 보고 있지만 발음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발음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도 네. 읽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아시는 분은 T-A-O-N-G-A라고 해요. 타옹가? 네, 도전. 도전. 네, 타옹아? 뭐, 그죠? 그게 여기 그 영어 여기 저기 뜻으로다가 이제 treasure, 네, treasure라고 하니까 이 보물 찾기.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네. 정확히 어떤 보물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일단 가봐야 알겠네요. 네, 네, 네.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네.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자 보물 찾기 아이들과 함께 그 놀러 나갈 때 아빠 어디가 했을 때 보물 찾기 하러 가. 그러면은 애들이 우와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이 연령대가 좀 어려야 되긴 하죠. 네네네네 조금 어려야 되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이제 딸이 요즘은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쿨해져서 그전에는 정말 와 했던 반응을 기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딱 하면 티네이저가 되는 거죠. 자 주변에 티네이저를 이미 겪은 분들 저한테 조언 좀 주세요. 이걸 그냥 감당해내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긴 한데요. 그냥 무심히 지켜보세요. 아, 무심히 해야 되나요? 네. 관심 가지면 더 심해집니다. 아 그래요? 내려놔야 되나요? 네네. 아 쉽지 않던데. 그전에 덜 이렇게 애교 있고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자녀가 그러면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아 맞아요. 너무 귀엽고 이쁘고 정말 앞에서 엉덩이 흔들기 바빴던 애가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네, 이제 뭐 너무 쿨해져서. 네, 네. 너무 차가움? 차가움? 그쵸? 그걸 차가움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게 이제 큰 자기가 어른이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 그럴까요? 나름대로 많이 컸다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한테 제가 보물 찾기 하러 가자면 좋아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디 놀러 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닷가였어요. 또 바닷가 이렇게 되는 표현을 했어요. 딴 데 같은 무조건 와 했을 텐데. 여기는 솔직히 어디 가나 웬만하면 바다를 네.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요 소식들 네네. 자 농장도 가보시고요. 네네. 자 배도 타보 바다 같은 바다지만 그냥 멀리서 그냥 해안가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자 터그보트도 타보시고요. 네. 그리고 종이를 찢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로또로아까지 안 가더라도 양털 깎는 거 보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요. 야 한번 즐겨 보시고요. 아 나는 양보다는 사이즈가 큰 말이 좋아. 자 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말 준비해 보시고요. 네네. 나는 아침보다 나는 밤형 인간이야. 자 박물관에 지금 밤 튀어 준비되어 있어요. 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정말 다양해요. 이번 네. 방학은 정말 이것만 따라 다녀도 네.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난 햇빛이 싫어. 실내에 있을 거야. 자 그 라이브러리 이런 행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네네. 나 물이 너무 좋아. 물 속에서 살 거야. 수영장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리 준비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네.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소, 요런, 시간 네. 그리고 비용 네. 다 따져보시고 네. 자 이번 방학도 지루하지 않게 네. 애들이 집에서 뒹굴뒹굴뒹굴 하다가 3kg 쪘어요 하지 네. 않게 네. 네. 유용한 정보 인포 플러스 이벤트 시간에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숨이 차지만 또 끝날 시간이 됐고 네. 마지막 음악으로 저희는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네. 저는 숨차게 달려왔지만 네. 그래도 즐겁습니다. 네. 저도요. 저는 여기 방송하는 게 좋지? 이거 2시간짜리 늘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마지막 곡 사이드 투 사이드 제가 네. 전해드리면서 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녕. I'm talking to you. See you standing over there with your body. Feeling like I wanna rock with your body. And we don't gotta think about nothing. I'm coming at you. Cause I know you got a bad reputation. Doesn't matter cause you give me temptation. And we don't gotta think about nothing. These friends keep talking way too much. Say I should give you up. type of flow. Wrist icicle, ride deck bicycle. Come true, yo. Get you this type of blow. If you wanna manage, I gotta tricycle. All these bitches close is my mini me. Body smoking, so they call me Young Nicki Chimney. Rappers and they feelings, cause they feeling me. I give zero fucks and I got zero chillin' me. Kissin' me, cop the blue box that say Tiffany. Curry with the shot, just tell them to call me Stephanie. Gun pop, then I make my gum pop. I'm the queen of rap, young Ariana run pop. These friends keep talking way too much. Say I should give them up. Can't hear them no, cause type of blow. If you wanna manage, I gotta tricycle.